서두의 리념과 전통을 굳건히 계승해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불패 위력을 국제사회계가 격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반일민족 해방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심하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 동맹 터드를 결성하시었다고 하였으며, 타이 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은 터드는 조선노동당의 역사적 뿌리라고 찬양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와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들에 올린 글들에서 터드가 키워낸 새 세대 전위투사들은 당 창건의 골간으로, 터드의 강령은 1945년 10월 10일에 창건된 조선노동당 강령의 근본 바탕으로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과 수리아 디마스크 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은 터드의 위대한 전통이 굳건히 계승되는 조선노동당은 필승불패라고 강조했습니다.